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소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생가. 구름아 나를 씻어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흰 눈이 내리는데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넓은 품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못 잊습니다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